작은 손을 잡아요. 그대 곁에 내가 있어요. 혼자라는 생각 말아요. 이제 힘이 되어줄게요. 그 위에 무거운 짐을 둘이 함께 나눠보아요. 그런 눈물 보이지 않게 이제 사랑으로 감싸요. 흰 겨울에 쓰러졌던 날들, 울고 웃던 어제의 기억, 그 모두를 던져버리고 내일을 향해 마음껏 달려. 되도록 이제 그냥 웃어 넘겨요. 끝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 두려움, 소중한 꿈이 여기 있어요. 슬픔 잠시 잊어요. 내